나는 달빛보다 찬란한 너와 같은 star 날 부른 starry night starry night starry night 내 한 발짝임마다 넌 것 같아 가슴이 뛰는 이 순간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너란 신호가 느껴져 와 눈대줄 사이 가장 빛나줘 빛을 따라가다 보면 너에게로 fly up 더 환하게 빛나줘 wake me up 어둠 속에서 널 찾아가 날까봐 날까봐 널 시간을 거슬러 데려가 널 난 찾아가 넌 매일이 빛날 새로운 세계로 너만 있으면 모든 게 수월해 설레는 하루에 살래 소원해 항상 네가 이때 꿈의 섬에 우리가 바랬던 밝은 저 밤의 빛처럼 더 빛나고 싶어 지금마저 넌 아직 그리워 그리워 내가 선명한 꿈속에서 봤던 널 찾아 난 달빛보다 찬란한 너와 같은 스타 날 부른 starry night starry night starry night 하얀 눈이마다 넌 것 같아 가슴이 뛰는 이 순간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너란 신호가 느껴져와 보고 싶을 때마다 네가 나타나 흐렸던 내 맘과 동시에 세상도 밝아 더 환하게 빛나자 wake me up 어둠 속에서 널 찾아가 knock knock knock 늘 꿈꾸던 문을 열어 널 데려가 up up up 선명히 빛난 세상 그곳으로 맡겨봐 맡겨봐 널 시간을 거슬러 데려가 널 난 찾아가 knock knock knock 매일이 빛날 새로운 세계로 어둠 밤에 끝이 날 거야 우리 스쳐 지나갈 거야 모두 새로워질 거야 너 oh, oh. 널 기다릴 테니 널 찾아가 knock yeah. 내일 꿈꾸던 문을 열어 널 데려가 up up up 선명히 빛난 세상 그곳으로 맡겨봐 맡겨봐 널 시간을 거슬러 데려가 널 찾아가 knock 내일 빛날 새로운 세계로 세상이 아름다운 내가 비춰주니까 새로운 세계에서 너를 빛낼 테니까 맡겨봐 지켜봐 느껴봐 이제 걱정 나 Oh, wow.